네가 먼저 나 좋다고 옆구리 쿡쿡 찔러놓고 이제 왔어 떠난다니 웃기는 짬뽕이야 이 세상 끝까지 같이 가자 했잖아 떠나지마 떠나지마 날 두고 떠나지마 해줄 것 같더니 지멋대로 떠난다니 웃기는 짬뽕이야 지가 먼저 나 좋다고 살이 살짝 꼬드겨 놓고 이제 왔어 떠난다니 웃기는 짬뽕이야 이 세상 끝까지 같이 가자 했잖아 떠나지마 떠나지마 날 두고 떠나지마 해줄 것 같더니 지멋대로 떠난다니 웃기는 짬뽕이야 이 세상 끝까지 같이 가자 했잖아 떠나지마 떠나지마 날 두고 떠나지마 해줄 것 같더니 지멋대로 떠난다니